식물공장 미래 농업에 대한인가 2부를 방송하겠습니다. 하우스 재배와 유리 온실? 요거의 차이는 또 그러면 선생님 뭔가요? 네. 아니, 선생님께서는 늘 농촌에 계시니까 늘상 보는 건지 모르지만 도시 빌딩 사이에 계속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게 이렇게 썩 와닿진 않거든요. 그리고 뭐 유리는 유리고 뭐 하우스는 하우스겠지 생각하거든요. 유리온실, 시설농업, 하우스농업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하우스 그러면 그 앞에 뭐 하나 붙는 게 있죠? 비닐하우스 이게 네, 예, 선생님 비닐하우스 익숙하죠. 네, 네 비닐하우스. 네. 근데 이거 전체를 그냥 시설농업이라 이렇게 통칭할 수 있습니다. 시설농업이요? 네. 네. 농사를 인위적인 인간의 통제하에 농사짓겠다. 날씨, 기후, 기온, 영양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뺏어서 자연과 차단을 해서 인간이 전적으로 통제 관리하겠다가 시설농업의 출발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그 시설이 비닐하우스로 하면 하우스농업, 유리로 하면 유리온실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어떤 명칭이 됐건 온도로부터, 영양으로부터, 그 다음에 수분으로부터 식물은 자라잖아요. 그래서 온도와 영양과 수분 이걸 인간이 아주 효과적으로 공급을 해서 식물이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양을 생산하게 만드는 게 시설농업이다, 하우스농업이다, 온실농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선생님께서 설명을 이렇게 쭉 해주시니까 이제 슬슬 식물공장 이야기를 들어도 이제는 조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개념을 어느 정도 알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식물공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인간이 모든 자연 조건을 차단한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인지를 하고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핵심은 무언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차단을 해서 그걸로 어떤 돈벌이 형태를 몰고 간다라는 걸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 같거든요. 시설 농업이라는 거에 최첨단이 식물 공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송이나 몇몇 홍보물을 이렇게 보면 식물 공장이 마치 그 반도체의 크림룸처럼 이렇게 수익 지나가면서 조명이 이렇게 싹 쌓이고 식물들이 아주 그냥 씨앗으로 해서부터 뭔가 빛을 받아서 활짝 피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엄청나게 생산이 돼서 우리가 미래에는 반드시 그거를 먹어야지만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제가 그런 홍보물을 몇 번 이렇게 본 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 공장에 대해서 선생님 저도 이렇게 보지만 다른 분들도 그 정도를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물 공장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 입장에서 또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식물 공장이 과연 무엇인지. 공장 이러면 옛날에는 떠올리는 게 신발 공장, 옷 공장, 가발 공장, 자동차 공장. 근데 어느 때부턴가 식물 공장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잖아요. 1년 내내 작물 수확이 가능한 최첨단 식물 공장이 홍성에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마치 공산품처럼 1년 내내 생산하는 식물 공장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충남에서도 첫 식물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 세계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 증가와 도시화, 기상이변 등으로 농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인류는 식량 위기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식물 공장은 이런 인류의 가장 1차원적인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매우 효율적인 기술 중 하나로 꼽힌다. 공장은 말 그대로 재료를 투입해서 원하는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공장의 개념이거든요. 노동력을 또 투입하고 재료를 투입하고 돈을 투입해서. 근데 농사를 그렇게 이해하진 않았었어요. 오랫동안 농사를 노동력만 있으면 되고 재료만 있으면 되고 돈만 있으면 농사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늘이 도와야 된다. 비가 와야 되고 눈이 와야 되고 하늘이라고 그 하늘이 꼭 스카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기우제 같은 거 지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게 네. 이제 하늘이 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그런 공장 개념으로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농업의 역사 1만 년 동안. 근데 어느 순간 농장이 공장처럼 돼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식물공장이라는 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식물공장을 저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장에서 공산품을 생산하듯이 우리 밥상에 올라가는 각종 음식, 재료, 농산물들을 공장에서 공산품 생산하는 것과 너무 유사하게 찍어낸다. 이렇게 식물공장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흙도 필요 없고 눈도 필요 없고 새벽 이슬도 필요 없고 바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죠. 공장에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공장에는 재료와 온도와 뭐 컨베이어 벨트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대부분 농장이 그런 공장처럼 돼 있는 시설을 식물공장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공장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뭐 식물공장 어디선가 TV나 또 동영상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맞아. 그 막 뭐 이 컴퓨터 화면이 있고 그것만 연상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식물공장이 이미 지금 10월 새벽으로 쌀쌀한 요때 하우스 안에 지금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채소들, 이거 식물 공장이에요. 공장하고 같은 거예요. 점점 그게 고도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전자 시스템, 자동 시스템, 반도체, 화학 자재 이런 게 온갖 게 투입돼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고도화되어 있는 시설에서부터 조그마한 이런 시골에 뭐 지금도 계속 생산해내는 채소 하우스까지 식물 공장의 다양한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우리가 비가 올 때 비를 좀 가려주고 추울 때 조금 따뜻하게 해주고 이건 좋아요. 이거는 좋은데 그게 한도를 넘어가 버리는 거죠. 지금 식물 공장은 그런 한도를 우리가 농촌에서 여러 이런 그 농사 과정에 그 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40% 자부담이다, 50% 자부담이다. 자부담 없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 일정 비율은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식물 공장은 일정 비율은 흙이 있어야 되고 일정 비율은 하늘이 좀 보여야 되고 일정 비율은 바람도 통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100% 차단하는 100% 인간이 완벽히 통제하는 이런 방향으로 줄다름치고 있죠. 정부 입장이든 어떤 하나의 기업이든 굉장히 미래 농업이라고 막 이렇게 엄청난 홍보와 광고를 막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선생님 이 식물 공장이라는 거가 장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도 이게 무슨 좋으니까 이렇게 홍보하는 거 아닌가요? 아, 당연하죠. 네. 예. 뭐 좋으니까 홍보를 네. 할 텐데 그 좋은 거는 뭔가요? 그럼 혹시 그 1700년대 중반에 보면 멜더스라는 학자가 그 인구론이라는 대작을 발표합니다. 식량 증가 속도는 산술적 증가에 불과하지만은 인구 증가는 기하급수적 증가를 한다. 인간은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큰 고통이 올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지구가 생산하는 식량 총 생산량은 지구 70억 인구가 먹고 살기에 남아요. 물론 이제 기아가 있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죠. 요거는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그 이제 초국적 기업의 식량 독점 문제 이런 게 있는 것 때문인데. 그래서 식물 공장 또는 이제 시설 농업 또 농업의 과학화 이런 것이 이점이 있냐 이러셨는데 큰 이점이 있죠. 인류가 굶어 죽지 않게 된 농기계가 생겨남으로 해서 농사 효율이 인간 노동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농사를 짓게 됐고 그 다음에 각종 시설 농업을 하게 됨으로 해서 생산량이 엄청 늘었어요. 생산량이 늘었고 그리고 계절과 관계없이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런 이점이 분명히 있죠. 선생님 그렇게 들으니까 이거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왜냐하면 90년도 초반에 아시안게임 올림픽 이러면서 먹을거리가 좀 풍부해진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우리 과자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과자가 많지 않았는데 그 뒤로 먹을 것들이 이제 풍족해지는 그런 시기로 저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는 제 생각으로는 그 광고들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일단 TV 속의 광고가 농촌을 그리고 농촌에서 생산되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 도시에서 물건을 찍어내거나 아니면 도시에서 뭔가를 생산하는 그런 광고들로 막 바뀐 것 같거든요. 선진기술 선진식품 삼양 레토로트 새로 나온 삼양 레토로트 초콜릿 젤리 아이스밀크 맛있다. 찐빵이 고구마처럼 생겼다. 고구마 같은 찐빵이 나를 흘렸네. 그런 것들과 이 농업의 지금과도 이렇게 연관을 좀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먹을거리들이 풍족해졌죠. 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람직하게 들리거든요. 풍족해졌다라는 그런 입장에서만 본다면 먹을거리의 양은 또 먹을거리를 그 구할 수 있는 이런 통로나 기회는 훨씬 많아졌다고 할 수 있죠. 옛날에는 하루 세 끼 먹는 것 자체가 뭐 하루 일거리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렇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뭐 돈이 많다고 곧 행복한 건 아니야 라든가 뭐 행복이 성적순이냐 이런 말이 흔히 있죠. 물론 이제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가난에 너무 찌들렸거나 또 뭐 이 공부 때문에 이렇게 한이 서린 사람들은 그런 말이 귀에 안 들어오지만은 그게 이제 진리잖아요. 그것처럼 먹을 게 많아졌는데 우리가 건강하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네, 우리가 과연 건강하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너무나도 병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자폐아라든가, 그리고 갑상선 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이런 건 세계 1위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거와 분명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로 일단 우리가 배고픔은 달래는 아주 그 어떤 식량 차원에서는 가장 긍정적이고 그게 1순위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여기서 이제 염두에 둘 게 좋은 건 있지만 그러다 보면 꼭 반대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보이지 않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이렇게 눈 가리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시설 재배를 해서 여기까지 온 그러니까 이 초기 단계가 사실 하우스 재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조금 더 간 게 유리 온실이라면 이제 마지막이 사실은 첨단을 도입해서 한다라는 게 식물 이제 식물 공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 그러니까 즉 땅이라든가 기후는 어떻게 그럼 되는 건가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얻는 게 있으면 이런 게 있고 이렇게만 이해할 건 아니고요. 아, 예. 예, 그런 이점과 또 주의점이 있다 이런 그 양가적인 측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근데 이제 질문하신 그 말씀을 드리자 보면은 제가 건강해졌냐 이것을 이제 몸이 건강해졌냐만 보지 말고 땅이 건강해졌냐, 물이, 공기가, 산천이 건강해졌냐 이렇게까지도 현대농업, 시설농업과 관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 건강지수가 나빠졌다고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배는 부르게 먹을 수는 있게 됐지만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 또 그것의 성분 이런 부분이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 그래서 식물농장 같은 경우는 가장 첨단적인 방법으로 그런 부작용을 확대할 거라고 봅니다. 엄청난 토양 오염을 시키게 될 것이고 아마 식물공장이 무슨 토양오염이냐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선생님 식물공장 네. 수정재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네. 흔히가 토양이 예, 오염이 네. 돼 있기 때문에 네. 식물공장을 통해서 오염되지 않은 필요 양만큼 그때그때 공급하겠다 이런 네. 논리를 내세우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토양이 오염되니까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하는 농산물도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식물공장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네. 그게 이제 잘못된 게 사실 우리가 설사가 나면은 상한 음식 안 먹어야 되고 일단 입에 뭐 음식 넣는 걸 중지를 해야 되죠. 예, 그래서 2, 3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러면 이제 설사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설사약 먹고 그냥 지사제 먹고 계속 그냥 음식 먹고 이러면은 설사는 뭐 평생 설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공장이 토양 오염의 대안처럼 말하는 것이 이제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건강하게 농사를 짓게 되면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사람도 건강해지고 땅도 건강해지고 공기도 건강해지고 지하수도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농사가 갖는 그걸 다원적 가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식물공장을 떠올려 보세요. 엘리베이터 농법이라고도 하고 컨테이너 농법이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층층이 그 케이지 안에서 작물을 기르는데 토양이 건강해질 리도 없고 지하수가 건강해질 리도 없고 그래서 농사가 갖는 다원적 가치를 전혀 생산을 못해요. 두 번째는 식물공장 안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액비가 들어가죠. 양액. 영양제. 영양제. 네. 그 영양제는 전부 다 화학 제품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들어가서 식물들이 흡수하고 흘러나오겠죠. 층층이 채소가 자라는 그 케이지가 배지라고 하는 그 화학 그 제품으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몇 번 이렇게 농사를 짓고 나면 전부 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와요. 그게 어디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농사는 땅도 건강하게, 사람도 건강하게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식물 공장은 그런 순기능이 전혀 없고 쓰레기를 엄청 생산하죠. 식물 공장, 미래 농업에 대한인가?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3부에서 이어 방송하겠습니다.